게 말해줘 날 기억한다고 그 미소도 한 번쯤은 생각이 난다고 꿈을 꾸는 대로 너는 달려가네 사랑을 널 확인해 내게 말해줘 날 기억한다고 그 미소도 한 번쯤은 생각이 난다고 언제나 바랬어 너와 나 행복하기를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너의 그 모습도 한 번은 본 적 있다고 하지만 기다려 우리 둘만의 happy ending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을 만나도 나한테 관심도 없는 척하고 I know, I know, I know it's just a game 밀고 당기기가 너무 지쳤어 나쁜 여자가 더 매력 있단 말 들어본 적이 있지 하지만 이제 날 알았죠